다시 한번 더 거듭난 모습과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는가? 그 증거를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한 사람들. 육신의 본성이, 육신의 소욕이, 마음은 운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지체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동기를 붙듭니다. 행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하느님 안에서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 성경 말하기를 이기심에 사라져 버리고 무한한 사랑의 깊은 못에 깊이 잠겨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분출된다. 중생은 우리 속에 이기심의 죄를 뽑아내고 이타적인 사랑을 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그 이기심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모습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다 팔아서 갚아버리고 고아 가부를 위해서 재산을 다 처분.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립을 하고 그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침례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한 몸의 부분으로 접붙여진다. 예수의 한 몸이 된다. 그죠? 성전의 개념처럼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머리에 붙은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므로 예수 안에 죄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 안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고 예수께서 죄를 승리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유지하고 거듭난 모습을 발전시키는 빼앗기지 않는 그 비결은 성경 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영생의 조건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영생의 조건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데 그런 모습의 조건은, 비결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의 생애가 없단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으로 하지만 여전히 계명대로 살지 못한단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품성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품성은 반드시 계명을 순종해야만이 순종되어진 계명의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는 사랑의 모습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경험과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닌 사랑,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천주교를 덮시 천주교. 엄청난 천주교 신자가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수녀들은 평생을 봉사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봉사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그죠?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그 사랑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팔아 교회를 친다 할지라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형식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라우디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없고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남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온유한 품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도덕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열성에 불과합니다. 우린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품성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모습은 여러분 폭넓습니다. 선교제에 가는 것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목사 되는 것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전도의 말의 의미는 입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를 넘어서서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해보지 못했지만 내 집에 오는 손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성령을 통해서 물 한 그릇 떠준 사람도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전도자들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도자의 삶이 열보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애가 그들의 가르치는 진리와 열보가 조화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린 그 날을 경험하시면 그 날을 경험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날이 뭔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성령의 침례가 있는 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날이 경험되어졌습니까? 온 마음으로 온 진심을 다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은 주님께 송두리째 자신을 바친 날이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날 120명의 사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날,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침례가 있는 그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침없이 다 들어올 대로가 다 닦여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신 날, 그들은 예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날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반복하면,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처서 복종시키고 새 마음과 새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것. 네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신 그 경험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동일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경험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실을 더 부언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들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고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늦은 비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너진 비위가 임한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원히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생애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서 그들 속에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승리되어져서 죄를 이긴 그들에게 너진 비 성령이 많이 마여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삶으로 이루어진 습관된 그들의 품성의 상태를 인을 치고 고정시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딱 봉함하는 상태, 이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늦은비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예수 안에 가는 상태가 고정되어지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순종은 전부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은 인간의 순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입니다. 제가 말한 순종은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과 새 영의 역사하심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내 뜻과 의지를 내 안에 거한 성령께 순복할 때 그 성령께서 내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조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계명이 지켜지는 순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계명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말합니다. 지키며. 산상수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의 품성을 재현했다 뜻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늦은 비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표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만 왜 성화가 없습니까? 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성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 씨름하래요. 씨름. 기도로 씨름하래요. 주여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제때 성벽을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금식함이 기도하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행과 결혼 금식이 의가 아닙니다. 약속을 구하는 믿음으로 열렬히 붙잡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지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정말 간절한 신념으로 전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줄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안으로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자기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러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무도 속임받지 말라. 그분을 안으로 하면서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그들은 마귀의 백성이라.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진정한 중생의 경험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무지하게 빈약한 박약한 근거 가운데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속임 가운데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확실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가?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좁은 문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포기하고 자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예수와 합하여서 즐겨 그분 안에 거하는 경험을 즐겨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기꺼이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길이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불편하고 순교와 역경이 가난이 수치와 조롱이 고난이 기다리는 길들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길은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사가 동역하시고 온 은혜에 편리니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도 실패할 필요가 없는 영생의 길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른 구원을 얻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듭나서 거듭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재의 경험이 품새에 변화시키는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분이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 시간 걸쳐서 영세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진정한 죄사함과 중생의 경험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며 내 자신의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하고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이 완성될 가금만 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염려되어 오십니다. 주님 이 교회를 깨우시고 청년 남녀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참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장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가난 변경에서 불장난할 때, 죄와 장난칠 때, 여전히 주님과 상극되는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상처를 입을 것이며 손실을 당할 것이며 다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거치고 이제는 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강의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보게 하시고 분명한 구원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향하는 경건의 부흥이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